누구보다도 예뻐해 줄 유치하다도 합리라해도 그럴 리 없다해도 믿고 싶은 걸 그런 걸 기다려 I'm waiting for you 단 말야 단둘이 밥 먹고 영화 볼래 생각만 해도 입꼬리는 올라가 잠이 안 온다면 전화할게 어디야 pick up the phone 아니라 해도 그럴 리 없다 해도 믿고 싶었다 속고 또 속아도 이제 만나고 싶어 어디야 넌 뭐 하냐고 묻고 싶어 기다리고 있을게 So